내 마음을 감출 수 없어 Baby 나를 알아줘 네 앞에 있는 나를 바라봐 너를 지금 원하잖아 Just give me a kiss yeah. 그리고 날 저 침대로 데려가 시작은 네가 해 당장 내 위로 올라와 오늘 밤 멈출 생각하지 마 널 가만히 놔두진 않을 거야 너도 날 봐줄 생각하지 마 Oh, I just wanna sex, babe I just wanna sex, babe wanna sex, babe. I just wanna sex, babe. 몸을 돌려 내가 너를 덮어 베개 위로 흩어진 머리카락 거기서부터 네 발끝까지 내 시선을 움직여 It's like wow 정리 내 이 방을 다 어지럽혀 모든 것들이 침대 아래로 떨어져 땀이든 모든 우리 몸이를 적셔 I'll make it rain on ya 멈출 생각하지 마 널 가만히 놔두진 않을 거야 oh, yeah, yeah. 널 봐줄 생각하지 마 oh, yeah, yeah. Ooh, I just wanna sex, babe I just wanna sex, babe oh, 내 기분이 느껴져 Can you feel me, baby? Sex, baby. I just wanna sex, babe. Oh, oh no. I just wanna sex, babe. I just wanna sex, babe. I just wanna sex, babe. Oh, oh no. I just wanna sex, babe. Oh, oh, oh. I just wanna sex, babe. I just wanna sex, baby. I just wanna sex, babe.